펼쳐가는 잎새 그 한입잎새의 모습처럼 내 마음에 한 줄기 피가 내린다 왜 내게 슬픔이 온 걸까 길가엔 시위에 지난 가을날의 조각들이 내 가슴에 창백한 이야기하며 이제는 지우라 말하네 너와 사랑이던 그 시절에 슬픈 풍경은 세상에 없었고 우리 아름답던 그 시절에 슬픈 노래도 다정히 불렀는데 이제는 혼자 울어야 해 가슴에 살도 눈물일 거야 사랑했으니 사랑했으니까 아파도 또 아파도 돼 그 시절에 슬픈 풍경은 세상에 없었고 우리 아름답던 그 시절에 슬픈 노래도 다정히 불렀는데 이제는 혼자 불러 아파도 돼 사랑했으니 사랑했으니까 아파도 또 아파도 돼 아파도 또 아파도 돼